거침없이 핸들 더 꺾어 붕 뜨는 몸은 마치 like a rollercoaster 터질 듯 액셀을 밟아 바위 하나 control yeah, yeah. We won't stop the race until it's over yeah. Talk talk 어떤 말도 talk talk 이 순간 속 우릴 설명 못해 가정은 눈치는 속고 연락다 모두 놀랄 길을 장면 속으로 향해 Break out, 매번 갈아치워가 이젠 세상에 우리 서울 여자과